IT 조선 팟캐스트입니다. IT 조선 김이박 부장단의 주간 IT 뉴스 결산 회의입니다. 이번 주 IT 조선 주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부장, 이번 주는 갤럭시 노트 7 문제 계속 이어지고 LG V20 나오고 애플 아이폰 7 나오고 삼국지인데, 원래는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고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 적당히 이제 판매량 끌어올리면서 관심 꽂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LG가 끼어든 거라 믿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갤럭시 노트 7이 카메라를 비롯해서 여러 기능이 되게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 같더라고요. 특히 그 카메라 기능은 디지털 카메라, 전용 디지털 카메라보다 뭐 낫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건 다 잘 만들었는데 이제 그 발화 문제가 생겼죠. 발화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일부 매체에서는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 폭발은 아니고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근데 이제 뭐 과정직도 전소되고, 뭐 미국에서는 비행 중 소지 금지 내렸다고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가정 발화는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장소에서 화재 발화 지점이다. 그래서 얘가 거기에서 불이 나서 이게 화재가 난 거 아니냐, 그런 정황상의 그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쓴 거고요. 그 미국 현지에서. 근데 이제 배터리의 문제도, 삼성에서는 배터리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것들이, 그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 가서 문제가 없다는 그 판단을 받았는데, 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화가 또 일어난 거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기술표준원에 삼성전자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언제쯤 보고를 하나요? 뭐 조만간일 것 같아요. 이달 중순 전에. 삼성도 네. 빨리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LG V20은 음향 카메라 기능 특화하고 지난번에 그 모듈 방식을 포기했는데, 가격대가 80만 원대, 70만 원대야. V20은 나름 LG의 뭐 그 미는 뭐 플래그십 스마트폰처럼 돼 있어서 싸게 되기도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특히 뭐 오디오 기능은 뱅앤 울슨이랑 뭐 네, 되게 그러던데. 뱅앤 울슨이 원래 되게 유명한 그 오디오 그 스피커, 뭐 오디오 스피커 그쪽의 브랜드인데, 그쪽에 그 뱅앤 울슨을 채용한 거는 얘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 IT 기기에서 스피커 음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썼어요. 하먼앤카던이니 뭐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힙합 스타가 만든 비츠인가? 네, 비츠인가에도 있고 계속 그 콜라보레이션을 협업을 하고 있는데, 뱅앤 울슨을 썼다는 거는 뭐 나름 신경을 음향 쪽에 신경을 기울였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V20은 저기 배터리 용량 때문에 논란도 된 것 같은데, 200A 용량이 늘었는데 세컨드 디스플레이 탑재하고서 V10보다 V10이 180시간이었나 대기 용량이? 근데 이게 160으로 줄었다는데 이건 좀 영향이 있을까? 통화 시간은 또 의외로 늘었어요. 늘었죠. 예, 2시간인가 늘었는데, 대기 시간이 2시간인가 아니 뭐야 20시간이 줄었다는 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통화 위주의 그 시스템을 그 운용을 하지 않나. 대기하는 거는,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거는 다른 앱이 그 배터리를 잡아먹고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대기 시간이야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통화하려고 하는 건데 뭐 대기 20시간 하는 줄었다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기사로 보기에는 20시간 줄면 얘네들 왜 그랬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뭐 있는 대목이죠. 240시간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기자들 쓰면 하루도 못 가잖아. 통화. 그렇죠. 통화량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기 시간 20시간 줄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뭐 어차피 충전해야 되니까. 아이폰도 방수폰 나오고 이번에는 또 에어팟 무선으로 뭐 라이트닝 케이블 갖고도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애플은 끄떡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아이폰 7이 뭐 디자인 아이폰 6를 닮았다.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래서 뭘 했냐 그랬는데 아이폰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 발화 인화 문제로 해서 그 이런 그 디자인이 없다 뭐 그런 거는 다 묻혀지게 뭐 별게 아닌 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CEO 하고 있는 양반께서 그 아이폰 7 출시할 때 차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애플하고 삼성하고 너무 요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삼성이 자기 제작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폰은 하청 주는 건데 ODM으로 OEM ODM으로 근데 결국은 품질 관리는 역시 선진국을 못 애플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인가? 왜 아직 안 해? 조립 과정의 문제든 소프트웨어든 직접 제작하는 게 외주 제작보다도 문제가 더 생겼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ODM을 주느냐 아니면 자체 생산을 하나 OEM을 주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아이폰이 애플이 그 관리를 잘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우리는 중국산 하면 아 꽂은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폭스콘에서 만드는 애플의 아이폰이 폭스콘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뭐며 되게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의 경우 자체 생산을 하는데 뭐 삼성도 잘 만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검증이 안 됐으니까 뭐 지금 확실하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OEM을 하나 자체 생산을 하나. 근데 지금 박 부장 입장에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산다면 어느 걸 살 거예요? 제일 값싼 걸 사겠죠. 이 부장은? 저는 최근에 뭐 어디에 땡겨? 저는 세 개 다 이제 뭐 다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삼성 걸로 다시 또 하나 장만을 해서 아 네. 맞다 그 엣지 세븐? 네, 근데 저희 아들이 그 노트 세븐 발화 사건 이전에 이제 예약을 해놨다가 사겠다고 대리점에 얘기를 해놨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곧 죽어도 노트 세븐을 꼭 사야 되겠다고. 아. 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노트 세븐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했으면 하는데 굳이 기다렸다가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 어느 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아이폰이 제일 비싼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갤럭시가 그러니까 이번에 100만 원 정도 보조금 얘기도 같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뭐 LG가 한 7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이폰 7도 한 100만 원대 아이폰 7이 지난 제품하고 가격 변동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이폰 7이 제일 비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 새 신작 스마트폰의 공통점이 카메라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보니까 기댄 건 아닌데 4K로 고화질 콘텐츠 찍는다고 카메라 업체들도 막 신제품 내놓던데 네. 이게 지금 카메라 시장은 완전 일반인과 전문가 영역으로 갈라서는 건가 이렇게 폰들의 성능이 그 요새 이제 좋아지면? 뭐 예전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예전엔 전화 이제 폰이 전화만 잘 터지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중에 카메라들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을 좀 중요하게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워낙에 대중적으로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이제 많이들 쓰고 있고 전문가용으로는 이제 또 고가의 이제 전문 카메라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공교롭게 이제 세 종이 다 나와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한 기사를 하나 써봤는데 저희 차주경 기자가 정리한 거 내용을 보면 일단은 V20이 그 후면 카메라 화소수 자체가 1600만으로 가장 높고요.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향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7은 전후면 싱글 카메라를 채택했고 LG하고 V20은 LG V20하고 애플 아이폰 7 플러스는 전면 싱글에 후면 듀얼 카메라를 장착해서 최근에 그런 그 스마트폰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는 그 흐름에 편승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고가 제품군은 카메라로 가고 일반인들은 이제 스마트폰보다 아니 저기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가겠네. 듀얼 렌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들 폰 세 종도 다 4K를 지원하는 영상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번 주에 쪽 개인적으로 열받는 일 하나 터졌던데 구글 애널리틱스 장애 있는데 뭐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그냥 뭉개뜨면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랄도 풍년이죠. 이 자식들은 그 뭐 그 한국 지도 정밀 지도 자료 달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구글을 쓰는 사람이 꽤 많고 우리 회사도 구글을 쓰고 있는데 뭐 그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뭐 안내도 안 하고 본사 트위터만 참고하라고 너무 성의가 없죠. 네, 구글 본사에 가면 돈비 이불이라고 써있대요. 그러니까 뭐 사악하지 말자. 아니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구글 애널리틱스. 근데 이 애널리틱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롬 업데이트되고 더 무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시장 1등 되고 나서부터 다시 MS가 했던 것처럼 뭐 방만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절대 권력화, 경쟁자가 없으면서 지들이 절대 권력화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경계해야 될 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 아쉬우면 말하라. 근데 이제 소비자가 그 요즘에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대안을 찾아서 얘네들 어느 순간 왕따를 당할 수도 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의 그 장애와 에러를 대하는 태도가 미국 본토랑 유럽이랑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다 다를 것 같은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뭐 얘네들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고압적인 것 같아요. 그 고압적인 것도 그렇고 그 옛날에 진대재 정통부 장관 시절에 R&D 센터 설립한다고 하고 약속 지킨 기업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때 100개 정도 그렇죠.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예 좀 이쪽은 좀 들여다 봅시다 계속. 네. 그러니까 구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아이폰도 뭐 매번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인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식당에서 서비스 안 좋으면 아무리 맛집이라도 가기 싫은데 우리는 욕 먹으면서도 좋다고 주워가지고 먹는 약간 외국 기업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의 버금가는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예의 버금가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뭐 울먹 겨자 먹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결과 얘네들이 이제 아이 쟤네들 뭐 안 돼 그냥 우리가 투덜거려도 우리가 뭐 뭐야 갑처럼 해도 쓸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얘네들 외국계 기업들 입장에서 많이 이제 체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휴 참 깝깝하고. 그리고 그 SK CNC 주식회사가 IBM 왓슨 한국 사용권인가 그거 네. 갖고 있는데 드디어 길병원이 도입을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 인공지능 AI 뭐 도입을 해서 그 이제 치료를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을 대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진단에 도움을 주고 그 진단하고 의료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는 수준. 그거지 뭐 아직까지 얘네들이 직접 뭐 메스를 들고서 수술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얘 네이버 지식인이 막 뜨니까 처음에는 그 좀 괜찮은 지식들이 올라오다가 나중에 카피앤페이스트 된 것처럼 의사들도 왓슨 너무 믿다가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할 우려도 커지는 거 아닌가?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의사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이 그 인간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지적이나 아니면 지혜가 성숙을 하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러면 이런 증상이면 이런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당장 해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왓슨아 뭐야 한번 뭐가 문제냐 어디에 암 걸린 거 같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메모리얼 슬럭헤더링 암센터 정보 확보 기본이 된다는데 진짜 우리 기사에도 썼지만 식습관 차이 같은 거가 저 발병 원인이나 진행 방법 뭐 약 투여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레퍼런스 참고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든 뭐.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흔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그거는 이제 그 사주도 그렇고 그 통계거든요. 통계 실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애는 이런 운명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거기에 연계를 하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런 병을 앓고 있더라. 그 정도여서 일반화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닐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누가 담당하죠? 인공지능은? 우리 인공지능 김남규 씨. 남규한테 일단 재밌잖아 그래도 인공지능.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뭐지? 2012년 이후 5년간 공인인증 유출 사고 8만 건? 2012년에 8건이었다가 작년에 22,700건? 참 진짜 대단하다. 공인인증서가 정부가 도입을 하면서 야 이거 하면 뭐 누가 저기 뭐야 내 거 정보를 가져갈 수도 없고 되게 안전해. 그 뭐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했고. 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용지물 내지는 뭐 내 개인 정보를 그 가지고 가는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이 이재정 의원 자료는 좀 궁금한 게 유출을 된 사고에서 실제로 돈을 해킹당하거나 잃어버린 그 손실을 본 사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인증 유출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 유출됐어. 근데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그 보안 카드 따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뚫어가지고 저기 실제 뚫렸냐? 이거는 근데 뚫렸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 뚫렸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 이건 전제에서 출발한 건데요. 전제가 뭐냐면 공인인증서가 유출이 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해킹이나 스미싱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돈을 빼가도 뭐 조금 빼가면 모를 것 같은데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박 부장은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뭐. 뭐 빗방울 하나 숟가락 하나 덜어낸다고 뭐 티가 나겠냐? 글쎄요. 뭐 그래도 저기 많은 사람들도 돈은 귀해. 근데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왜냐면 요즘에 체크카드니 뭐니 막 그런 걸 계속 써서. 근데 데이터가 너무 이해는 하는데 네. 나는 이런 거 의원들이 자료 낼 때 우리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유출 사고 8만 건. 근데 공인인증도 은행이 하는 거 범용 있고 범용 만드는 뭐. 여기 한국 정보 인증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 그럼 분류를 좀 해가지고 어디께 더 취약한 건지 해킹에 그리고 빠져나간 유출 사례가 뭔지 그런 거는 왜 안 하지 의원들은? 뭐 하기 싫은가 봐. 숫자만 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 기사 보고서 그 서울 인증 서울 정보공인가 그 회사 계열사가 지금 아이폰 배터리 공급한 거잖아요. 동관 ITR인가? 동관 ATL. ATL인가? 네.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런 자료 낼 때 의원들도 좀 보좌관에 어차피 자기가 할 거 아니죠. 보좌관 시키면 좀 제대로 분석 좀 하라고. 이거 기자 수첩 한번 써봐. 이렇게 불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이 별로 없어요. 내놓지 못하지. 없는 게 아니고 이 아저씨들이 문제는 제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질문은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공인인증 개인은 무료 발급이고 범용은 4,400원 받고 그다음에 OTP 인증은 또 한 1년에 만 얼마인가? 그 태그만 단말기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서 지금 좀 개인적으로 그 펑크 났다고 그 돈을 받으면 유출이 돼서 그게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활용을 공인인증서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 도입을 했고 국민들이 그래서 쓰는 건데 그 해킹이 돼서 뚫리면 그걸 발급해 주는데 돈 받아먹은 데가 보상을 해줘야죠. 책임져야지.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아직 열받는데 한번 좀 취재를 해야 될 게 아이핀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맞지? 아니 이거 누가 쓴? 근데 아이핀도 지금 공공기관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아이핀 인증 받으라고 하는데 웃긴 게 액티브엑스 폐기했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 뭐 크롬이던 예컨대 액티브엑스 안 쓰는 계열 브라우저에서는 아예 아이핀 확인도 안 돼. 그거 뭐 인터넷 지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세금 내려고 국세청 들어갔다가 맥북에서 안 돼가지고 크롬북도 안 되고 파격 노트 윈도우 10 하필이면 윈도우 10이 깔렸어.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기를 엣지는 또 지원을 안 해시네요. 그래가지고 익스플로러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또 뭘 또 설치를 엄청 하려 했는데 결국은 아이핀 때문에 망했잖아. 그러니까 한국 IT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뭐 기술이 개발이 되면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뭐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면 도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도입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뭐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은 하고 그 뒤에 국민들이 못 쓰는 건 니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야. 뭐 그리고서 문제가 터지면 야 그건 뭐 열 장정이 도둑 한 놈을 어떻게 지키냐 뭐 누가 뚫으라고 마음 먹으면 뭐 다 뚫리는 건데 그럼 약간 무책임한 그 마인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거 저기 남규 씨 시켜가지고 그 무책임한 정보보호 시리즈를 한번 진짜 적나라한 사례를 한번 하자. 그러면 담당자 잘릴 것 같은데. 기자는 살잖아. 또 어차피 뭐 김영란법에 우리가 생기고 뭐 아신 소리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기사만 쓰면 되니까 남규 씨 해라. 지난주에 인텔이 나왔더니 AMD가 또 7세대 내놓으셨네. 참.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한마디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아니, 인증 우리. 아니 저는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어쨌든간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개인 사용자들이 좀 각별한 주의를 항상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USB 드라이브에 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아이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별도의 USB에 네. 담고 다니는데 항상 별도로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아요? 그 휴대폰으로 요새 그 많이 쓰잖아요. 폰뱅킹이던 그럼 이제 뭐 이체를 하고 하다 보면은 SK텔레콤 쓰는데 무슨 휴대폰 인증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거 뜨더라고. 공인인증 저장 서비스라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데 뭐 해준다니까. 우리 그 사실 우리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딱 하고 나서 보면은 유료 서비스야. 전에는 한 달에 990원 받더니 요새는 2,000원, 3,000원짜리까지 나와가지고 자동 교체하더라고. 그런 거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 푼돈 갖고 장사해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돈 벌면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아, 또 우리 남규 일만 되게 많다. 남규야, 부적절한 인증 사례도 좀 취재 좀 해라. 네가 딱 너 일 시킬 줄 알고 오늘 부장단 회의한다니까 들어왔지. 좋지 뭐, 기자가 일 많이 하면 기사 많이. 자, 우리 다시 순서대로. 사실 예. 인텔에 이어 AMD가 7세대 이제 그 프로세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부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세서 그 시장에서 인텔하고 AMD하고 양대 진영에서 AMD가 잊혀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이번 주 이슈로 말씀드려보고요. 근데 잊혀졌다고 싸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결코 안 쳐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시장의 건전 경쟁 뭐 이런 거 늘 얘기하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상호 잘 그러니까 설계도를 네. 우리나라 기업들 동부화남 이런 데 줘가지고 같이 하면 돼. 그 공생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이번 주 이슈로 내놔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저 이재범 PD가 시간 지났다고 자꾸 오라고 그러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